오늘 본문은 모세가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전에 이 마지막 고별 설교의 한 부분으로서 가나안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기본 자세를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어제 말씀에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한 분이신 유일하신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쉐바라고 불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율법의 목적이 무엇이고 또그 율법을 대하는 자세가 어떠한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오늘 이어서 가나안 땅의 축복을 누리게 될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에서의 풍요와 또 축복에 젖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불신앙적인 태도에 빠져서는 안 된다고 경고하는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서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었던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날 우리가 또 우리 가정이 또 우리 교회가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를 맞이하기 전에 성도로서 깨달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 세 가지로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나타난 모세의 권면은 무엇인가 하면 여호와를 잊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10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내가 피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내게 배불리 먹게 하실 그 때에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이런 이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의 구원이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다시 한번 지금 상기시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신 분, 그리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시겠다고 맹세하신 그 땅으로 들어가게 하신 분, 그리고 그 땅에서 풍요를 누리게 하시는 분, 그 이스라엘의 백성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그 모든 것들 가운데 함께 하시며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지금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바로 직전에 다시 한번 상기시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과거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보면 12절 말씀에 너희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냈다라고 표현합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기 전에 종으로 살았던 애굽으로부터라는 의미로 우리가 쉽게 해석하지만 원래 이 원어의 의미로 보면 애굽의 땅, 즉 종들의 집으로부터라는 의미로서 애굽에 살고 있는 그 모든 자들이 바로 종들이라는 사실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종들이나 사는 그런 곳, 이 애굽으로부터 세상에 속하여 세상의 노예가 되어서 그 땅으로부터 인도해낸 분이 바로 하나님이다라는 것이. 그리고 현재 이스라엘의 모습에서 10절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시라 맹세하신 땅. 즉 자신의 생명을 부지하고자 자신의 아내를 팔아버렸던 이 아브라함, 그리고 자녀를 편애하여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지 못하고 장자 에서에게 축복하고자 했던 이삭, 그리고 아버지를 속이고 또 축복을 가로챘던 야곱. 여러분, 이들의 삶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축복하실 이유가 없고 그들에게 이 땅을 주시겠다고 맹세할 이유가 없으신데 하나님께서는 자신 스스로 이들에게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그대로 지키셔서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직접 붙잡아 그들을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10절과 11절에 그들이 들어가서 얻게 되는 땅에서 그들이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 그들이 채우지 아니한 이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 그들이 파지도 아니하고 그들이 심지도 아니한 우물과 포도원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해서 그들을 배부르게 하신다는 것들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러한 풍요와 축복을 누리기 위해 그들이 노력한 것은 하나도 없다는 것이.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전적으로 거저 주신다는 것이. 그러니까 이 과거와 현재와 미래로 이어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의 여정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언가 해서 그들이 어떠함으로 인해서 이루어진 구원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구원임을 보여주면서 이 구원을 이루시는 주체가 바로 하나님이심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들에게 12절에 다시 한번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는 조심하여 여호와를 잊지 말라라는 거죠. 즉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모든 축복을 이루어 주실 이 때에 교만하여서 너희가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말씀입니다. 사실 우리는 어렵고 힘들 때 곧잘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면서도 그때는 하나님을 붙잡고 기도하면서도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부유하게 되고 또 평안하게 되면 쉽게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자기 자신만을 생각하면서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이 복을, 이 평안을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이 평안이 마치 마땅히 내가 받아야 할 것인 마냥 내 자신을 바라보면서 사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릴 때에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는다면 우리는 쉽게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사단의 유혹에 빠져서 죄를 짓는 자들이 바로 우리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전쟁에서 계속 승리를 주셨을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날을 평안하게 하실 때에 그는 전쟁을 하러 나가지 않고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 승리, 그 평안을 주신 하나님을 잊어버린 채 영적으로 안위되어 있을 그때에 그는 우리아의 아내 밧세베를 범하는 죄를 범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반복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기억하라라. 하나님을 기억하라. 그리고 신약에서도 바울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선줄로 생각한 줄 생각한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넘어질까. 그러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과거 그리고 현재 미래의 모든 이 여정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또 복을 주시며 또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 바로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잊지 말고 그 하나님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모세의 권면은 무엇인가 하면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라라는 것입니다. 13절부터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너희는 다른 신들 곧 내 사면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르지 말라. 너희 중에 계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신즉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진노하사 너를 지면에서 멸절시키실까 두려워하노라 했습니다. 모세는 바로 전에 지금 여호와를 잊지 말라는 권면을 할 때 여호와를 어떻게 표현했냐면 너를 애굽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라고 표현했습니다. 즉 그들이 속한 그들의 세상의 노예가 된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를 것이 없는 그런 종들의 집에서 사는 자가 아니라 그들을 그곳에서 구별하여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다는 그런 의미 가운데 하나님을 표현한 것입니다. 이것은 출애굽하여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러한 거룩한 삶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이 정체성, 이 신분을 잃어버리는 것이며 또 자신의 종들의 신분, 그 비참한 상태로 다시 돌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을 구원해주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그래서 결코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잊지 않고 하나님으로 백성으로서 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하면 두 번째로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구별된 삶, 이 거룩한 삶의 특징인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돈과 명예, 이 권력들을 두려워합니다. 이것들을 가진 사람들을 두려워하고 또 자식이 가진 소유를 잃어버릴까봐 두려워합니다. 내가 가진 물질, 내가 가진 명한, 명예, 내가 가진 평안, 내가 가진 이 소유들을 잃어버릴까 두려워하고 그것을 지키고자 부단히 애를 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깨닫고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또한 가져가실 수도 있다는 것을 아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요비 뭐라고 하죠?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받을 지어다. 그래서 몸은 죽여도 영혼을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를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몸과 영혼을 지옥에서 멸하실 수 있는 자 그분을 두려워하는 것이 참된 성도의 자세라는 것이죠. 그분은 세상의 죽은 신들과는 다르다 이거예요. 우리의 삶의 어려움과 연약함을 외면하고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그런 신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우리를 도와주실 수 있는 고통 가운데 정반 가운데 구원해 주실 수 있는 그 능력의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를 창조하신 능력의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헛된 우상들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거지. 이 질투는 우리가 남녀가 연애할 때 그런 감정에 그런 질투를 그런 저급한 질투가 아니라 하나님께 돌려져야 될 그 영광이 다른 것에 옮겨지지 않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의지의 표현인 것이에요. 인간이 죄로부터 자신의 거룩함을 지키려는 그 하나님의 감정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끔 표현하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이 거룩함의 요구를 거절하고 우리가 세상의 헛된 우상을 따른다면 하나님께서 진노하사 이 땅에서 멸절시키겠다라는 이 무서운 심판으로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이러한 하나님에 대해서 자기의 영광을 취하고 자신의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 자신들의 백성들에게도 이런 거룩함을 요구하시는, 그런데 헛된 것들을 따르고 거절하고 심판하실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권위와 능력과 거룩하심에 대한 공경과 두려움을 가져하는 것이 바로 우리 성도의 자세라는 것이, 이것이 바로 경외라는 것이. 이 경외함은 자신보다 힘이 센 어떤 초월적인 존재에 대한 그런 두려움, 그런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그냥 어쩔 수 없이 따라야 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자발적인 순종의 섬김을 동반하는 것이.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이 본문 말씀이 신약에도 그대로 반복됩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실 때 이 본문을 인용하여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라고 표현을 하죠. 사실 오늘 본문에는 경외하다라는 말에 이 두려움이라는 표현이 조금 더 강조되어 있는가 하면 예수님이 인용하신 이 마태복음에는 경배하다라는 의미가 더 강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본문을 인용하면서 다른 의미로 사용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바르게 두려워하고 바르게 경외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이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고 경배할 수 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을 보며 그저 무서운 하나님, 잔인한 하나님으로 인식하여서 두려워 떠는 것만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크심과 위엄, 그분의 능력과 권위를 통해 그분의 자비하심과 사랑하심을 통해서 그분의 열심을 통하여서 공경하는 마음과 자발적인 두려움을 가진 그때에 우리가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 예배를 할 수도 있다는 거죠. 바른 두려움을 가질 때에 바르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그 영광을 다른 자에게, 그 찬송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질투의 하나님이시오. 우상을 숭배하는 자에게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시면서 바른 경외함 가운데 바른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호와를 잊지 말고 여호와를 경외하고, 이어지는 이 모세의 세 번째 권면은 무엇인가 하면 바로 여호와께 순종하고 그 법을 지키라라는 것입니다. 16절부터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증거와 규례를 삼가 지키며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라 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 직후에 이 시내산 근처에 마사라는 곳에 머물면서 마실 물이 없어지자 물을 달라고 하면서 모세에게 따지고 다투게 됩니다. 그들은 사실 애굽에서 열 가지 재앙을 내리는 것들을 보게 되었고 또 자신들이 실제로 문설주와 임방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면서 발랐을 때 죽음의 사자가 그들을 지나갔던 것들을 경험하였고 또 홍해 바다가 갈라지고 그 사이를 건너게 되고 그것들이 건넌 다음에 홍해 바다가 다시 합쳐져서 애굽 군대가 그들을 멸하지 못한 것들을 경험했던 자들이었습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한 사람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어요. 그런데 물이 없어지자, 목이 마르게 되자 물을 달라고 하면서 그들은 다툼을 일으키게 됩니다. 이때 성경은 이것을 어떻게 기록하냐면 우리 중에 여호와께서 계신가 안 계신가 여호와를 시험하였다라고 표현합니다. 계신가 안 계신가.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들을 직접 경험하고 목독했던 그들이 바로 여호와께서 계신가 안 계신가 여호와를 시험하였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이 사건을 상기시키면서 지금 다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라. 여러분, 우리는 종종 삶의 어려움을 마주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부족하여서 목이 말랐던 것처럼 우리들의 삶에 무언가 부족하여서 메말라가는 그때에 우리는 신앙적인 회의가 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가? 이렇게 하나님을 시험할 때가 있더라고요.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너희가 마주한 어려움으로 인하여서 너희가 마주한 고통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존재를 그분의 능력을 시험하지 말라는 것이요. 하나님의 백성된 자는 그분의 존재를 그분의 능력을 시험하는 자가 아니라 어떠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도 상관없이 그분의 존재를 그분의 능력을 신뢰하는 자인 것입니다. 신뢰하는 자. 여러분 욥을 보세요. 그는 원인 모를 고통을 당하면서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는 그 아내의 완악한 충고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아니함으로 하나님을 시험하는 잘못을 그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던 자였습니다. 이것이 성도된 자의 바른 모습입니다. 그분의 존재를 그분의 능력을 시험하는 것이 아니라 신뢰하는 가운데 그분의 법, 그분의 말씀을 지키고 여기서 삼가 지키고 이것은 조심히 지키라는 것이 아니라 꾸준히 diligently이에요. 그분의 말씀에 계속적인 순종을 통해서 꾸준히 지킴으로써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나님의 눈에 합당한 그분의 즐거움이 되고 그분의 기쁨이 되는 그분의 기준에 합당한 삶을 그 정직하고 선한 일을 행하라는 것이 바로 모세의 마지막 권면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이러한 권면을 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직 여호와를 잊지 말고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의 법을 지키며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한 일을 행하라고 권면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이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19절 보시죠.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그 땅에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겠다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아름다운 땅을 차지하리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으니라. 여호와를 잊지 말고 여호와를 경외하고 여호와의 법을 따르면 하나님께서 복을 베푸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목적인 것이에요. 그 율법을 지켜서 복을 얻게 하시라는 것. 여러분 세상의 법은 법을 지키지 않는 자들에게 처벌을 하는데 그 초점이 있습니다. 맞추어져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법에도 그러한 처벌 규정이 있죠. 그러나 처벌하는데 그 율법의 근본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자에게 복을 주는 데에 하나님의 율법의 근본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잠언 13장 13절에 보면 말씀을 멸시하는 자에게는 자기에게 폐망을 이루고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는 상을 받는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가 상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를 잊지 말고 그분을 기억하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김으로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행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미리 준비하신 그 참된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이 하루 이 모세의 세 가지 권면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이 말씀 마스크 새기고 우리의 유일한 소망 대신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